자주 듣던 라디오인데 이런 식으로 인사드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죠? 처음 웬디의 소식을 듣고 하겠다고 하고 나서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 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DJ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할 수 있을지 웬디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너무 많은 걱정을 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간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많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영스트리트고요. 저는 스페셜 DJ 아이린입니다. 전에 Like your water to me 네가 눈뜰 때쯤에 다 괜찮을 거야 네, 2022년 4월 6일 수요일 영스트리트의 첫 곡은 웬디의 Like Water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아이린입니다. 오늘 이렇게 스페셜 DJ로 함께하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너무 떨리는데요. 너무 떨리는데 이거를 듣고 있는 우리 러비들도 같이 너무 긴장하면서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제 예리가 하는 거를 다는 못 듣고 살짝 들어봤는데 잘하더라고요. 능숙하게 잘해서 나만 잘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떨리네요. 봄이 녹아내릴 것 같아요. 저희 레드벨벳의 활동이 끝났는데 아쉽게 끝났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운동도 하면서 아주 푹 잘 쉬고 있습니다. 웬디는 오늘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밥도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같고 그리고 웬디가 제작진분들과 완소들 너무 보고 싶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문자 읽어볼게요. 박재민님, 세상에 아이린 목소리 자체가 순정만화 로맨스 주인공 목소리인데요. 찢었다. 우건욱님,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온다. 오래 살고 볼 일임. 그러니까요. 아니, 웬디가 가끔 언니 라디오 게스트로 출연해요. 언니 게스트로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 나 왜 갑자기 여기 앉아있죠? 아, 너무 떨린다. 네, 박지혜님, 목소리 너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배사라님, 분위기가 산뜻해진 것 같아요. 김성주님, 평소에도 영수 자주 챙겨 듣는다고 완소라고 여러 번 언급한 거 언니도 들었겠죠? 오늘 성공한 완소가 된 소감이 어떤지 궁금해요. 와, 성공한 완소는 저는 이 반대편 자리에 앉아 있어야 성공했을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웬디에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해볼게요. 어머, 웬디가 문자를 했네요. 안녕하세요, 완디입니다. 우리 언니 오프닝도 잘하고 스튜디오에는 봄이 찾아왔네요. 긴장하지 말고 언니는 잘하니까 고맙고 화이팅이에요. 했습니다. 와, 목소리가 너무 떨린다. 웬디야, 열심히 할게. 아, 그래도 첫 곡에 이제 웬디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좀 차분해진 건데, 네. 이채연님, 목소리가 너무 포근포근해서 구름 위에 떠있는 기분 좋은 느낌이에요. 아이린 DJ 화이팅!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다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네, 잠시 후 2부에는 만나면 해피니스 오마이걸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4부에는 청취율 조사 특집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소개하고 제가 선물도 뽑아드릴 거예요.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자랑하고 싶은 일들, 고민거리도 좋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받는 롤팩 매트리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꽂혀 있을 때 한창 꽂혀 있을 때 저는 뭐 오리 불고기나 막 묵사발, 꽃게탕, 뭐 튀김, 새우튀김, 뭐 그 뭐야 김치우동 같은 것들을 좀 가끔씩 해 먹었었던 것 같아요. 아, 김치 파스타 저도 한번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나만 알고 싶은 레시피가 있잖아요. 오늘은 그런 사연을 받아볼까 해요. 나만의 레시피.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유부초밥 안에 으깬 두부 넣어서 먹는 거에 빠졌어요. 살도 안 찌고 맛도 있더라고요. 요즘 애들한테 만두피로도 띠아 만들어서 주는데 너무 좋아해요. 피자보다 더 맛있대요 등등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양한 레시피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사소하고 재밌는 사연들도 환영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레드벨벳의 빨간 맛 듣는 동안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해하네 깨 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맛 콜라 캔디 샵 찾아봐 베이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맛 야단 너무 끈을 알을 졸고 싶고 뜨거운 여름밤에 바람은 불고 너무 쉽게 사랑 빠져버릴 19 우린 제발 어울리고 또 멈춰 너의 세상은 짜릿해 멋있어 태양보다 빨간 네 사랑의 색깔 내가 가질래 내 멋대로 할래 날 봐 넌 뭘 생각하는데 오늘 뭘 할 수 있을까 내 멋대로 상상해 칵테일을 브루 Red 깊숙이 쨍 고감에 상상 그 이상 기분 up and back Red 빠주워나 빠주워나 dance like this 붙여보자 좋아해요 솔직히 긴장이 담이 뚜뚜 귀엽지 사랑에 빠져 그녀 우린 Red Red 말 안 해도 알아주면 안 돼 내 맘은 더 커져가는데 다 흘려버린 아이스크림 같이 이러다 녹을지 몰라 레드벨벳의 빨간 맛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공감 사연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나만의 레시피.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만의 레시피 뭔지 하나씩 만나볼까요? 김지연님, 저는 요즘 비빔면에 꽂혔는데 비빔 소스에다가 불닭 소스를 섞어서 골뱅이랑 같이 면을 비벼 오이를 채 썰어 먹는답니다. 스트레스 쌓인 날 맥주와 함께 먹으면 정말 꿀맛이에요. 저는 비빔 소스도 매운데 여기다 불닭 소스까지요. 오이까지 해서 저도 저는 비빔면 먹을 때 항상 거의 오이를 항상 채 썰어 먹거든요. 오이랑 비빔면을 참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먹는데 저도 아, 오늘 저녁에 비빔면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병희님, 저는 별미로 된장찌개 할 때마다 만두를 넣어요. 처음 만들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해보니까 된장이랑 만두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와, 된장찌개 만두는 처음 듣는데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된장에 만두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그런 떡볶이, 궁중 떡볶이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네. 양인양님, 김치볶음밥에 마요네즈 한 숟갈 넣어서 볶아 먹으면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엄청 맛있어요. 아이린 씨도 한번 만들어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치볶음밥에 마요네즈, 저 한번 해볼게요. 마요네즈 고소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마요네즈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약간 그 뭐라고 하죠? 그 야채 뭐죠? 샐러리 그거를 마요네즈 찍어 먹는 걸 좋아해서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407님, 저는 카레에 순두부 넣어요. 부드럽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와, 요즘 유행하는 레시피인가요? 와, 저도 요거를 좀 적어가야겠어요.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908님, 뻥튀기 아이스크림이요. 투게땡 아이스크림 한 통 사서 뻥튀기 안에 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거는 그냥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박혜영님, 요즘 차돌박이가 들어간 떡볶이를 자주 만들어 먹는데요. 떡볶이 양념을 육수로 하면 진짜 맛있어요. 감칠맛이 장난 아닙니다. 양파, 대파, 멸치, 다시마 등등 육수 내느라 수고스럽지만 맛은 끝내줘요.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저 보통 떡볶이 하면 맹물에 하는데 이렇게 육수를 내서 만들면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김예빈님, 순두부찌개와 쫄면이요. 순두부찌개 쫄면 사리를 넣어서 먹으면 조화롭고 아주 맛있어요. 문서영님, 저는 연어 초밥을 초장에 찍어 먹는데요. 주변에 이렇게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연어 초밥 그럼 어디에 찍어 먹죠? 간장. 저는 이 회를 잘 먹지 않는데 가끔 먹으면 초장 맛으로 먹거든요. 네. 윤소라님, 방금 전에 시원한 열무국수에 설탕, 고추장, 참기름 비벼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요. 아, 약간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이럴수록 약간 매콤하고 약간 빨간 그런 음식이 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봤고요. 저도 몇 개는 한번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적재의 별 보러 가자 듣고 러블리한 오마이걸과 함께 2부 만나면 해피니스로 돌아올게요.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

이전보다 뇌파검사를 찾는 분들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께 낯설고 생소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뇌파검사가 진단의 확정을 위한 최종 검사라기보단 예상되는 진단이나 증상을 검증할 수 있는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임상적으로는 우울이나 불안, 불면, 집중력이나 인지기능의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는 자신의 뇌활동이 어떤 상태인지 직접 확인하기를 원하거나 증상의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검사로 이어지곤 한답니다. 여전히 어려운 개념이고 검사이지만 조금은 이해가 되셨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마음좋지 용쌤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오마이걸과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네, 오마이걸 여러분 어서 오세요. 와, 인사 부탁드려요. 네, 네. 둘, 셋. 좋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아쉽게 유아 씨가 함께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네. 네. 아, 근데 네, 저는 네, 한 분씩 인사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스트리트 청취자 여러분. 오마이걸의 재간둥이 리드 보컬 승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래퍼 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캔디 리더 효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사랑둥이 막내 아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지호입니다. 지호 씨는 왜 그냥 지호죠? 아, 저는 없어요. 원래 엔돌핀 졸업했어요. 나이 먹은 졸업했대. 어, 무슨 난 재간둥이야. 난 재간둥이야. 아직도 캔디리 너야. 그럼 네. 아직도 인사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오, 네네. 다 습관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도 있었거든요. 어, 그렇죠. 네. 저희도 있었는데 네. 이제 안 해요. 아, 진짜요? 부끄러워가지고. 아, 진짜요? 뭐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평화의 여신 아이린. 근데 이거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 데뷔 때 컨셉이 다 있으셨었잖아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그치? 여신이시니까 괜찮아요. 아, 네. 이제 못해. 아이쿠. 저희가 네. 오며 가며 많이 마주쳤죠. 맞아요. 마주쳤을 때도 많았고 네. 연말에도 많이 마주쳤어요. 맞아요. 다리 괜찮으세요? 오, 어머 어떻게 하셨지? 그때 다음이 우리 저희 리허설이었거든요. 아 맞다. 아, 네 맞아요. 이제 괜찮으신가? 어, 네 지금 다 나아가지고 오. 잘 뛰어다니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 3105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이린님 오늘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원망진창 버틸 수 있으실지 화이팅입니다. 오마이걸도 화이팅! 너무 예뻐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 팬분이신가요? 네, 그러신 어, 것 같아요. 원망진창. 네. 엉망진창이란 뜻이에요. 네, 이번에 정규 2집 리얼 러브를 발표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앨범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앨범 소개 승희 씨가 네, 저희가 3년 만에 5th 시즌 이후로 3년 만에 정규 2집 앨범 리얼 러브가 나왔는데 네. 인스트 포함 10곡이 꽉꽉 차 있는 앨범입니다. 네. 보다 성숙한 그런 오마이걸의 모습이 아주 많이 담겨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맞습니다. 타이틀곡 리얼러브는 어떤 노래인가요? 어, 리얼러브는 사랑에 빠지면 좀 낯설게 느껴지고 좀 이국적인 뭐 향이 나는 것 같고 이 공간이 달라지는 것 같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을 오마이걸의 성숙한 느낌으로 부른 곡입니다. 여러분. 아, 네. 그렇죠. 네. 네. 어제 도쇼에서는 1위를 아~ 하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무대를 챙겨봤거든요. 진짜요? 네, 네. 다 챙겨봤어요. 오 마이 갓. 노래도 다 듣고. 근데 대박. 약간 제가 노래를 이렇게 오마이걸 분들의 노래를 예전 거를 이렇게 막 들으면서 느낀 게 네.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따라 부르게 되잖아요. 네. 네. 아 내가 생각보다 오마이걸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안 해? 감사합니다. 음료 들었다. 전 생각보다 많이 알. 레드벨벳 선배님 전곡 다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레드벨벳 선배님이랑 태연 선배님 앨범을 나오면 다 들어요. 수록곡까지. 너무 수록곡까지 다 좋아요. 맞아요. 감사해요. 네. 저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네. 따라 부르면서 약간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보컬을 부르는 게 다 약간 막 웃으면서 막 불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살짝 설레. 이거 뭔가 진짜 저희가 잘 부르잖아요. 다 위에 있어. 그러니까 부르는 나도 뭔가 입꼬리가 엄청 올라가게 되고 들으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뿌듯해지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네, 그럼 멤버분들이 돌아가면서 네. 수록곡도 소개해 주시면 네. 좋을 네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번 트랙 드립을 소개를 드릴게요. 드립이라는 네. 곡은 약간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독이라도 나는 달게 삼켜내겠다. 약간 이런 되게 강렬한 가사가 포인트인 네. 곡이고요. 오마이걸이 시도한 굉장히 새롭고 강렬한 컨셉이라 무대를 보시면서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곡이에요. 카리스마 넘칩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수록곡들이 약간 네. 오마이걸 분들이 이런 느낌을 낸 적이 있었나? 싶은 거예요. 근데 맞아요. 거의 다 대부분이 그랬고 그리고 저는 들으면서 약간 네. 미미 씨의 보컬이 약간 되게 매력이 있었어요. 그쵸 그쵸 노래를 한 게 이렇게 뿌듯한 날이 없네요. 오늘 드디어 오늘 드디어 인정받았습니다. 와 근데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진짜 다르다 표정이. 내가 네. 여기 있어요. 네. 여기 눈 옆에. 맞아 진짜 좋아해. 다음 곡도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곡 에덴은요 굉장히 슬프고 힘들면 다 그냥 내려놓고 울어도 된다 라는 가사가 담겨져 있는 약간 힐링송입니다. 네. 되게 슬픈 가사 위로의 곡이에요. 네, 또 리플레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약간 마성의 곡이에요. 다들 녹음할 때도 엄청 열심히 했고 지금까지 도전해보지 못한 오마이걸의 약간 속삭임과 그쵸. 섹시함을 조금 느끼실 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맞아요. 리플레이는 전 멤버가 다 랩처럼 속삭이는 파트만 부르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노래죠. 포지션 뺏길 뻔했어요. 다들 녹음해서.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절대 절대 안돼 안돼요. 네, 그리고 패러슈트는 약간 그냥 후렴구만 들어도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곡이고 약간 후렴구가 한 부분을 불러볼까요? 네, 네. 파이시 행운을 빌어 빌어 빌어 예 이런 노래예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멋있죠? 네. 들어봐라. 네 다음은 키스 앤 픽스인데 네. 이 곡은요 뭔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휴양지에서 되게 편하고 좋은 곡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되게 힐링이 되는 그런 독특한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꼭 들어봐주세요. 네 다음 곡은 블링크라는 곡인데요. 블링크라는 곡은 제가 들었을 땐 가사가 되게 사랑에 빠지자마자 너무 행복한 순간을 담은 가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되게 고음이 많아서 맞아, 맞아요. 들을 때 뭔가 속이 뻥 뚫리실 맞아. 수 있겠지만 부르는 저희는 정말 열심히 부르잖아요. 최선을 다했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네. 네. 디어로즈라는 곡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 곡이 저희 팬분들을 위한 송이에요. 저희 팬분들 이름이 이제 미라클인데 저희가 예전에 비유길리라는 노래를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어린 왕자가 바라보는 장미의 시선을 노래한 거고 이번 디어로즈는 장미 장미가 바라본 어린 왕자를 얘기했다면 이번 디어로즈는 어린 왕자가 바라본 네. 장미 맞습니다. 노래한 곡입니다. 좋은 노래네. 어머나. 네. 네. 마지막 곡 세일링 하트 항해는요. 너와 나의 항해 말 그대로 이 노래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네. 뭔가 저는 이 노래가 사랑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인생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뭔가 파도에 휩쓸려서 배가 떠나가듯이 인생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만 갈 수 없죠. 고난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노래 그런 뭔가 좋은 점도 있고 슬픈 부분도 있고 되게 기승전결이 확실한 노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희망적이기도 하고. 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문자들이 왔는데요. 네. 하나씩 읽어주실까요? 네. 네. 김지영님. 크크크크크. 이 조합 너무 훈훈하고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도 좋아하고 저희도 있어요. 좋아요. 맞아요. 싸움지! 되게 떨린다 오늘. 근데 오기서부터 진짜 너무 떨렸다. 맞아. 나도 약간. 아, 근데 선배님이 저희 눈 바라보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아. 자꾸 땀 날려고 네, 그래요. 유빈이가 자꾸 저를 봐요. 아 유빈이가 자꾸 저를 봐요. 어, 맞아. 예쁜 사람 보면 네, 예쁜 약간. 사람이 낯선해. 네. 아린이가 네. 서운해하겠어. 아린이. 이거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이제 노은지님께서 서로 서로 말에 리액션이 너무 좋다.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조합이에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오마이걸의 신곡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린 이 음악을 빌려 이 분위기를 빌려 지금 이 공기 이건 마치 7시간 비행 뒤 만난 것 같아서 과일 향기가 퍼져 이 기분은 뭘까 아주 살짝 감긴 나의 눈이 빛나고 있잖아 사랑을 말하기보다 완벽한 마음은 없어 지금이야 우린 이 음악을 빌려 오마이걸의 리얼 러브 듣고 왔습니다. 네, 황보윤님이 이 노래만 들으면 여행 가고 싶어져요. 완전 청량 트로피칼 그 자체.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뮤비에서도 막 캐리어 끌고 막 오, 맞아요. 첫 장면엔 비행기 나오고 말하니까 그쵸? 네 맞아요. 감동. 어, 정민수님이 네. 읽어주시고 불러주시겠어요? 네, 제가. 우리 리만 오늘 빌려 노래 너무 좋아요. 근데 혹시 우린 이 음악을 빌려가 맞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2만 원으로 들리시나 봐요. 2만 원으로 들리셨는데.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렇네. 네. 6477님? 네. 어? 안녕하세요. 지오 7년째 팬인데요. 다른 사람한테 저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처음 봐요. 아이리님 리얼러브 하는 듯. 진짜 찐이야. 근데 멤버들도 처음 보일 거예요. 어, 맞아요. 맞아요. 되게 낯설어요. 네. 먼저 말을 잘 안 거는데 안 맞아요. 네.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진짜 오. 신기해. 근데 지오가 왜 저래? 지금 다 했어요. 지오 얼굴은 러브를 쳐줘요. 나머지는 이겼어요. 지금 기분이 너무 부끄럽네. 낯가림을 이겼어. 저는 무대를 볼 때 지효 씨가 막 너무 막 해맑게 웃으면서 맞아요. 막 그쵸? 하고 네. 뮤비에서도 차에서 앉아서 이렇게 볼 때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너무 사랑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지금 지금이 더 귀엽네요. 머리카락을 손으로 저렇게 뽑는 건 처음이네요. 아니 근데 멤버들이 멤버들 사이가 너무 좋다. 나도 우리 멤버들 보고 싶다. 진짜 그러시길 거예요. 저도 듣고 싶습니다. 진짜. 네. 네. 이번 앨범 컨셉이 향수라고. 맞아요. 각자 맡은 향도 있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회사에서 지정을 해줬어요. 네. 네. 티저가 뜰 때마다 하나씩 이제 붙여있어요. 네. 지우 씨부터 저는 머스크 향을 맡았습니다. 네. 네. 아리님 저는요 허니를 맡았습니다. 네. 허니. 네. 저는 시트러스 향. 오. 미미는 스파이시 맡았습니다. 네. 승희는 워터리. 네. 유빈인데 우디 향 네, 맞습니다.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이미지에 맞게 다 너무 잘.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데뷔할 때. 감사합니다. 와 저희 레드벨벳은 올해 8주년이거든요. 1년 차이네요. 네, 네 1년 차이네요. 같이 오래오래 열심히 합시다. 네 맞아요. 30일에 7주년 기념 팬미팅을 하시는데 미미 씨가 실수로 컨셉을 스포를 해버렸다고. 네, 그날 맞아요. 약간 정신이 어디 나가 있어가지고 프롬에 적혀 있는 땡땡땡을 안 읽고 답을 제가 먼저 읽어버린 거예요. 문제를 내야 되는데 문제와 동시에 답을 얘기해 버려가지고 커리어 우먼인데요. 이렇게 얘기해 버려가지고 커리어 우먼이요? 커리어 우먼이요. 네, 그렇게 얘기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대면으로 팬분들 만나는 건 진짜 오랜만일 것 같아요. 그렇죠. 팬미팅은 그쵸. 진짜 오랜만이고 저희가 사실은 쇼케이스? 네. 쇼케이스 때 뵀었어가지고 대면 쇼케이스를 저번 주 월요일 날 쇼케이스를 대면으로 해서 그때 만났었어요. 네. 어땠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근데 진짜로 이게 무대를 하면서 약간 울컥하는 게 있어요. 맞아. 이게 원래 현장에 팬분들이 계신 거랑 안 계신 거랑 정말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그쵸, 맞아. 그러니까 무대를 하면서 약간 되게 기쁜 노래인데 살짝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얼른 공연하고 싶다. 맞아요. 이런 맞아.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 팬분들이 계시는 거랑 안 계시는 거랑 진짜 맞아. 네. 맞아. 완전 달라요. 막 산호가 몇 번을 떠도 힘들어도 맞아. 팬분들 계시면은 맞아요. 그냥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그러면 네.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네. 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엔만 신어. 집엔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우리 집까지 천천히 걸어본다. 하얀 민들레가 보이고 빨간 무당벌레가 보인다. 천천히 걸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모든 것이 변했다. 집 하나로부터 즐거움을 짓다. 라온 건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영어는 해커스 요즘 덮밥 이슈 밥밥밥밥 핵당해 밥밥밥밥 핵 맛있어 밥밥밥밥 핵 든든해 요즘 덮밥 이슈 핵밥 핵밥 지금 주문해봐 덮밥은 핵밥 핵밥 피자로 마일리지 쌓아봤나? 피자 알몰로 퍼스트 클래스 회원에게는 최대 제주도 왕복 항공권까지 혜택도 제대로 알몰로 피자 맛의 꼭대기 피자마루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언제나 가벼운 가격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어디서나 간편한 포장 가격은 가볍게 포장은 가까운 매장에서 편하게 이래서 피자마루 박서준입니다. 요즘 어떤 소파 찾으세요? 오리지널 유럽 패브릭 소파? 내구성이 탁월한 소파? 안심할 수 있는 소파? 감각적인 컬러의 소파? 소파보다 편하고 패브릭보다 아름답다. 지금 박서준 소파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자담치킨 왜 맛있는지 아세요? 잘 걷고 뛰고 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싱싱하고 쌩쌩하고 스트레스 1도 모르는 닭으로 만든 치킨 자담치킨이 맛있는 건 자연스럽다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치킨 자담치킨 베즈랜드 빠른고 콜프린트 베즈랜드 한정도 소량 인쇄 베즈랜드 장비빨이 달라요 베즈랜드 베즈랜드 인쇄 맛집 베즈랜드 공부, 벽보, 선거 인쇄물도 베즈랜드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1577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Thank you, my best friend.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문자가 와 있네요. 네. 네. 읽어볼까요? 누가 읽을까요? 네, 류건아님께서 아리님 여고 아이린이 이게 저 듣지 안 보여요. 네, 아이린님 여고에서 인기 많은 여자 선생님이다. 그 상황이 맞아요. 아니 어디가 더 인기가 많으실 첫사랑, 거니까. 첫사랑 많기만 만나요 지금. 네, 첫사랑이에요. 큰일 났어요. 나 못 살겠네. 미쳐버려 미쳐버려. 네. 네. 한대가님께서 네. 슬슬 아이린님도 온망진창이 물들고 계시네요. 아까 이거 얘기했지 않네. 맞아. 지금 아, 광고 나갈 때. 광고 나가는 동안에 글쎄 저랑 같이 춤을 추셨어요. 오늘 승현이 잠은 다 잤어요. 그러니까 다 잤어요. 좋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 말해서 알았잖아. 너무 좋다. 네. 네,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오마이걸의 드립 듣고 오.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네. 아주 조그만 흔적들이 있어 지금 난 걸음을 멈출 수가 없어 날고 바른 경고판이 보여 어두워진 숲을 지나 Let's go trip 맘 한 조각씩 trip 기계 굽어진 기운 I get it 달콤한 이 trip 맛 trip trip trip trip trip trip trip trip trip yeah yeah yeah 거쳐간 내 호기심 I 여긴 어디지 몰라 그냥 따라가지 뭐 양손에 가득히 네가 흘린 욕들로 넘쳐나 후회는 없어 네가 어떤 애지 알아내고 싶어 Oh my

세상은 더 커져가니까 스컴백. 스마트한 금융앱 NH콕뱅크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연세들이 들어볼래 yeah, yeah. 이것저것 찾지 않아도 돼 yeah, yeah.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yeah, yeah. 유감은 백칠컷 놀아볼래 yeah, yeah, yeah, yeah, yeah.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연세들이 들와 함께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연쉬 연쉬 연쉬 룰루랄라 연쉬 연쉬 오늘도 난 연쉬 웬디의 영스트릿 네, 영스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영스 초대석 만나면 해피니스 오마이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네, 문자 소개해 주실겠어요? 네, 네, 최현빈님 사계절 내내 듣던 노래의 주인공들이 라디오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좋은 노래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홍이나님께서 이 조합 보려고 오늘 공부 포기했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네. 하루 정도는 휴식기를. 저희는 공부하러 가야 돼요. 아, 진짜요? 그렇게 하는데 감사합니다가 나를 나를 위해 시간을 써주니까 감사하지요. 그렇지요. 감사하지요. 어머. 네, 네. 또 읽어주세요. 네. 네. 박서연님께서 저는 네. 9년차 러비인데요. 저희 지은 언니가 어머. 저렇게나 난가리고 깨르르 얘기 잘 나누시는 거 손에 꼽습니다. 와. 진짜요? 오마이걸 분들의 최고의 리액션 덕분에 더 빨리 편해지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화이팅! 주연 언니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네 그리고 네. 홍보유님께서 근데 갑자기 왜 키지는지 궁금해요. 키키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 스튜디오 안에서 드립이 흘러나올 때 네. 아린이 파트로 시작되는데 아주 조그만 흔적들이 있어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 효정이가 있어 그리고 저희가 따라 딱 좀 바꿔서 네. 불렀는데 개사를 해요. 승희가 만든 거예요. 네 제가 개사를 했는데 효정 언니가 없네. 그 말이 약간 발끈해서 네. 언니가 키가 몇이냐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게 네 근데 언니 진짜 작고 저는 진짜 확실히 커요. 160이거든요.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하시는 거예요? 저 160이에요. 160. 아니 갑자기 1cm가 늘었어. 원래 159였거든요. 네. 159.8이라니까 네. 너무. 저희 안녕하세요. 160입니다. 네. 하여튼 이래서 자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웬디가 문자를 보냈네요. 네, 안녕하세요. 완디입니다. 저도 오늘 꼭 스튜디오에서 있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보는 라디오로 마스크를 쓰셨지만 예쁜 미모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에서 두 번째 트랙 드립 그리고 여섯 번째 키스 앤 픽스 그리고 일곱 번째 블링크 아홉 번째 항해가 제 픽이에요. 이번 컴백 축하드리고 1위도 축하드리고 활동도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평화의 여신 아이린 언니와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내곡이시나 역시 웬디 진짜 너무 착하신 느낌이죠. 역시 웬디 항상 장문이야 얘는. 길게. 아 진짜요? 항상 길게 길게. 섬세해. 감사합니다. 네. 3부에서는 문자 네. 주제를 하나 드릴 텐데요. 오마이걸의 이번 신곡이 리얼 러브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나 요즘 여기에 진심이다, 찐 사랑이다 하는 것들 보내주세요.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취미나 음식 등등 다 될 수 있겠죠? 같이 소개해보고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질문이 오는 동안 저희끼리 얘기를 좀 더 네. 나눠볼까요? 네. 멤버분들은 요즘 빠져있는 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레드벨벳! 레드벨벳! Feel my rhythm! Feel my rhythm! 모든 직캠과 모든 음악방송을 챙겨보는 게 저희의 취미입니다. 광고인 줄 알았네. 근데 진짜 몇 군데서 노래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 진짜요? 네, 진짜 다 듣고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예뻐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뮤비도 저도... 몇 번을 봤어요. 맞아요. 터프원스 뮤비 보셨죠? 그거 미쳤어. 네. 녹음 비하인드. 아, 맞아. 맞죠, 맞죠. 메이킹, 메이킹. 이 선배가 봐줘야 되거든요. 와, 감사합니다. 네. 무서우실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그만 6명에서 진짜 되게 되겠다. 좋아해가지고. 네. 어, 아이고야. 네. 어, 새로운 취미 같은 것도 네. 있어요? 새로운 취미. 새로운 취미. 아, 뭐, 저는 네,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어, 네. 복싱이랑 클라이밍 우와. 하고 있어요. 네, 요가나 클라이밍. 이런 헬스도 하고 있고. 와, 진짜 네, 많이 하네. 맞아요, 맞아요. 클라이밍 재밌는데. 맞아. 클라이밍 진짜 재밌어요. 맞아, 맞아. 스트레스도 재밌어요. 정말 풀리고 어. 맞아, 맞아. 정말 인내력과 지구력을 끝까지 쓰다가 어. 떨어질 때 희열이 어. 장난이에요. 아. 맞아, 맞아. 아니, 진짜. 추천드립니다. 진짜 재밌어요. 네. 네. 문자 읽어볼까요? 네. 심찬보님께서 저는 요즘 인별그램 시작하면서 음식 리뷰를 시작했는데 세상에 아직 제가 못 먹어본 음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 음식 사랑이 찐사랑 되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와, 음식은 언제나 찐사랑이죠. 그렇죠. 그렇죠. 진짜. 아까 네. 전에도 막 사연 읽고 하는데 다양한 조합의 맞아요. 음식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된장찌개 만두 처음 들어 맞아요. 만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네, 신재환 님께서 멤버들 간 케미가 아주 좋은 오마이걸은 언제 어디서나 밝고 명랑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그런 오마이걸 멤버들은 가장 최근에 어떤 멤버에게 어떤 장난을 쳤나요? 그리고 나는 장난을 치기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것도 알려주세요. 아~ 지효씨가 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장난을 많이 치는 편인가요? 네. 네. 저 장난을 좋아하는데 옛날에 저희가 숙소 살 때 제가 미미 언니를 놀리려고 이제 그 뭐죠? 그 리모컨 있잖아요. 네. TV 리모컨에 배터리를 빼놓고 어. TV 보세요. 이러면서 잘 안돼가지고 안돼가지고 왜 이러냐고. 언니가 푸셨다고 엄청 놀렸었었어. 근데 언니도 그 뒤에를 그냥 열어보면 될걸 끝까지 네. 그걸 안 열어본 거. 제가 좀 똥손이거든요. 길치도 막 어. 엄청 심하고 그래서 어. 제가 만지면 다 고장나는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했죠. 네. 어리석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귀여웠어요. 저도 맞아. 장난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 진짜요? 네, 연습생 때는 그거 네. 있잖아요. 그 바퀴벌레. 아, 바퀴벌레요? 장난감 모형 아니, 말씀하시는 거죠? 그 껌 같은 그리는 게 있어. 아~ 그 프린터 해가지고 아~ 그거를 오~ 이런 오~ 펜으로 엄청 색칠을 해요. 그럼 까맣게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아~ 대박. 다리를 이렇게 접어. 아~ 알아요, 뭔지 알아요. 나 뭔지 알아. 접어가지고 연습실 이렇게 막 정수기 이런 데 이렇게, 아~ 이렇게 올려놔. 그러면은 깜짝 놀래 애들이. 어, 네, 진심이다. 정성스럽네. 어, 약간 정성스러워. 정말 진심으로 맞아. 놀렸습니다. 와, 재밌겠다 그거. 네. 네. 네. 또. 2012님께서 전 요즘 러닝에 빠져있어요. 오마이걸이나 쭈디는 요즘 운동 뭐 하시나요? 라고. 근데 저는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다른 네. 분이 어떤가요? 네, 저도 요즘에 필라테스랑 PT를 병행하고 있어요. 네, 조금 운동을 멋지네요. 해야 되겠다 해서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다른 네, 분들은. 효정인데요. 저도 사실 필라테스는 하고 있고 저도 러닝해요. 러닝 해가지고 저도 러닝화도 있고 아. 3kg 막 기록 재고 맞아요. 신기하다. 네. 요즘엔 4kg로 하고 있어요. 와, 4kg 길다. 네, 아주 힘듭니다. 다른 분은 운동 안 하세요? 네, 저는 운동을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열심히 쉬고 있습니다. 네. 네. 선배님 혹시? 선배님은? 저는 필라테스 하고 있어요. 잘 필라테스랑 어울려요. 그리고 그 파워 플레이트라고 그 아세요? 그 진동 울리는 기구가 있어요. 아, 네. 알아요, 알아요. 거기 그거 위에 올라가서 하는. 오, 신기하다. 진짜 힘들다던데. 그래서 30분밖에 못 해요. 진짜.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네네네. 한번 운동 한 타임에 30분씩. 오. 한번 욕심내서 한 시간 해봤다가 거의 기어서 나왔어. 재밌겠다. 재밌어요. 해봐야겠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는 동안 나 요즘 여기에 진심이다, 찐 사랑이다 문자 계속 보내주세요. 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는 오마이걸의 키스 앤 픽스, 웬디의 픽이죠? 네. 네. 종류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좋은 아침 How's your feeling? Come and see me Fix on my body 너로 인해 고친 난 맘에 전해줘 Kiss face on nobody Love on You're so selfish 넌 날 무력하게 만들 오마이걸의 키스 앤 픽스 듣고 왔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만나볼게요. 네, 하나씩 소개해 네. 주시겠어요? 김예본님께서 저 고3이라 공백에 빠져있어요. 근데 지금은 공부 안 하고 이거 보고 있네요.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유진씨가 해주세요. 아유 근데 저는 이런 걸 약간 뭐라 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아, 그래도 정신 차리라고 해달라고 하시니까 예본 씨 정신 차리세요. 차리세요. 화이팅. 공부하세요. 화이팅. 좋습니다. 네, 7193님께서 전 요즘 숙면에 진심이에요. 깨끗한 침구에 향초 키고 포근한 잠옷 입고 침대에 누우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린님과 오마이걸님들도 자기 전에 하는 나이트 루틴 있나요? 나이트 루틴. 나이트 루틴 있나요? 그냥 수면 팩 같은 거 바르거나 아니면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약간 화한 마사지 크림 같은 거. 그거 막 이제 종아리 이제 마사지 운동하기 전에 바르는 건가? 어, 약간 쿨링 되는 거. 네, 쿨링 젤 같은 거 바르고 그러고 자면은 잠이 잘 오더라고. 아, 짱이지. 그죠? 어, 짱이지. 다음에 또 나이트 루틴. 저는 굳이 꼽자면 저는 약간 목이 조금 아프면 따뜻한 꿀물을 꼭 한 잔 마시고. 허니네 우리 말투가 왜 다 이런 컨셉인가 봐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근데 네. 청약 다쳤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 그렇죠. 진짜 하늘의 별따기죠. 힘들다.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네. 네, 5361님께서 원래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곳곳에 벚꽃이 활짝 펴서 벚꽃 사진 찍는데 진심이 됐습니다. 아, 너무 예뻐. 벚꽃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맞아 맞아. 완전 공감이에요 진짜. 지금 선배님 옷이랑 약간 아, 모든 게 선배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 벚꽃. 인간 벚꽃.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저는 좋아해요. 저는 그런 꽃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해요. 하늘 사진 찍고 이런 것도 좋아해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네, 저는 거의 대부분이 하늘 사진일 거예요. 오, 진짜요? 네네. 하늘, 뭐 달도 찍고, 해도 맞아요. 찍고, 뭐 있으면 다 찍고. 근데 음식 사진은 정말 못 찍어. 어려운 나도 없어 보이겠지. 정말 맛이 없어. 그렇죠. 네. 보여. 근데 음식 사진은 안 늘어요. 맞아요. 어려워. 음식 사진 제일 어려워. 다음 네. 아니니. 네, 심채현 님께서 저는 요즘 염색에 꽂혔어요. 스무 살이기도 하고 봄이기도 하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 기분. 언니들은 나는 여기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곳이 있나요? 변화를 주고 싶은 곳이요? 어느 곳이 솔직해도 되는 거예요? 손이 왜 그런 거예요? 거울을 보고 말해볼까요? 주시겠어요? 허락해 주실 건가요? 덕분에 저희가 변화를 주면 모른 척 해주실 건가요? 네. 이마 짚으셨어. 아무래도 멤버들이 메이크업 조금 다르게 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리더로서 마무리하도록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지효 씨. 네. 다음은 정민지님. 저는 요즘 우리 집 고양이에게 푹 빠졌습니다. 어머 어머. 이름은 이거 말해도 코코. 이름이니까. 코코 샤땡인데요. 요즘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이 친구가 뒹굴거리면서 많이 놀아요. 너무 좋겠다. 부럽다. 뒹굴거리는 거 최고죠. 맞아. 승희랑 저랑은 고양이 집사인데요 지금. 맞아요. 네, 저희 집 냥이들은 두 마리인데 둘 다 애교가 진짜 많아서 잘 때 꼭 제 침대에 같이 자요. 귀여워.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한 밤입니다. 네. 너무 좋겠다 진짜. 진짜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너무 보고 싶어요. 또 문자 오셨는데 이은유님께서 음식 사진은 아린 유빈 누나가 잘 찍죠 흐라고. 그렇죠. 아린 씨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아마 저희 반어법. 팬분이신 것 같은데 네. 반어법인 것 같아요. 네. 누가 아 유빈 언니가 아니 너 너랑 나랑요. 누구한테 반어법인가? 반어법이야. 너랑 나랑 둘 다요. 한수 배우려고 했는데 반어법이었구나. 절대 배우시면 안 돼요. 절대 찍는다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친구하기 싫을 정도로. 누가 아니, 둘 중에 누가 잘 찍냐고요? 둘 중에 아 그래도 제가 아린이보단 나아. 맞아. 저는 아니, 동의합니다. 왜냐면 저는 무슨 음식인지는 구분이 돼요. 아 맞아요. 근데 아린이 사진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뭐지? 어떻게 막 들어가서 찍나? 네. 제육물을 찍어. 아, 양파만 찍어. 양파만 안에 그 안에 있는 양파를 찍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그림을 찍어야 되는데 그 내용 물을 찍어. 저는 그 음식 그 결을 찍고 싶어요. 맛있게. 맛있게래요. 네. 맛있게. 오 마이 갓. 기준입니다. 두 분 다 큰일이네요. 그러게요. 네, 다음 분. 네, 7258님께서 네. 저는 요즘 요들송 부르기에 빠져 있어요. 언젠가 불러보고 싶었는데 한번 불러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도 때도 없이 요들송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승희 언니 될 것 같아. 예를레이? 예를레이? 이거 아니야? 이거 승희 언니가 읽은 게 운명 같은데? 맞아. 네 번 온가? 언니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요럴레이 리얼레이 리얼레이. 오 잘한다. 잘한다. 여기 에코 작은 산골짜기 요럴레이 요럴레이 요럴레이. 아니 트로트 아니야? 어떻게 7258님 전화 한번 주세요. 승희 언니만큼 부르실 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배틀하자. 네 통화 연결해야 됩니다. 예 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오 마이걸은 다 잘 되네요. 다 뭔가 다 거의 얘가 다 해요. 승희 언니가 다 했잖아요. 네. 90% 이상. 네 그리고 4371님께서 저는 요즘에 1000피스 디즈니 퍼즐의 진심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늦어도 1시까지 해요. 어머, 어머. 그 맞출 때 쾌감은 진짜 추천해요. 맞아. 어려운 거 맞출수록. 근데 이거 맞추고 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거 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풀로 붙인 다음에 그냥 보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부셔서 다시 맞출 수도 있고 액자를 한다든지. 액자를. 네, 맞아 맞아. 근데 이분 4371님 약간 저랑 취미가 좀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삶에 좀 누락된 성취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유화 그리기를 하거든요. 색칠하기. 이분도 그냥 맞춰놓고 와 맞췄다 이래놓고 그냥 냅두는 건데 저는 완성시키면 그냥 그 버려요. 그냥. 버려요? 네. 네. 이분도 아마 버리시지 않을까요? 근데 건강한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해. 건강한 취미야. 줄어들고. 뭔가를 완성했다는 그런.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네. 어머.

만나면 해피니스. 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아유,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아유, 오늘 또 사실은 뭔가 앨범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러 왔지만 그냥 뭔가 수다 떨기인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 저도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저 너무 떨렸거든요. 덕분에 긴장이 확 풀어졌어요. 아, 다행이다. 가지 마세요. 리액션할게요 여기서. 가지 마. 네. 네. 네. 저는 오마이걸의 셀링 하트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4부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소개하고 제가 선물도 뽑아드릴 거예요.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자랑하고 싶은 일들, 고민거리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오마이걸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편하니까 룸패커. 세상 편한 룸패커. 제리로제 떡볶이엔 닭강정. 제리로제 동시에 먹는 재미. 제리로제 꾸덕꾸덕한 소스. 제리베리 딜리셔스. 떡볶이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어? 둘 다 먹으면 되잖아. 제리로제 떡볶이엔 닭강정.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테트리스 치킨. 1312 골라먹진 패트리스 찐빵. 산삼 먹고 힘냈다. 산다원 장만순 산삼가공진복. 산다원 장만순 산삼가공진복. 산양삼을 한 뿌리째 통째로 넣었다. 산다원 장만순 산삼가공진복. 산다원 장만순 산삼가공진복. 창업 비결을 뜻하는 말은 맛도 탄탄 매출 탄탄 면 공방. 창업 성공을 뜻하는 말은 오래가는 맛집 창업 탄탄면 공방. 선착순 2천만 원 창업 혜택까지. 탄탄면 공방. 소형 매장에서 초대형 매출 신화. 선착순 2천만 원 상당 창업 혜택까지. 국내 최초 한국식 탄탄면 전문점 탄탄면 공방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은 냉동실에 있는 만두로 뚝딱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한 레시피를 소개할게요. 바로 치즈 만두밥인데요. 먼저 냉동 만두를 살짝 데운 후 가위로 잘게 잘라주시고요. 달군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만두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고슬하게 지어진 밥을 넣고요. 만두와 골고루 잘 섞어지도록 볶다가 소금이나 굴소스로 간을 맞춰주세요. 취향에 따라 달걀이나 옥수수콘을 넣어주면 더 맛있게 즐길 수가 있겠죠? 다 볶아진 밥을 오븐용 내열그릇에 담아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얹어주고요. 파슬리 가루를 솔솔 뿌려줍니다. 이제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넣고 치즈가 녹을 때까지 데워주면 간편한 한 그릇 요리 치즈 만두밥이 완성됩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네, 영스트리트 4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웬디를 대신해서 영스트리트를 맡게 된 스페셜 DJ 레드벨벳의 아이린이고요. 지금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영스 가족분들에게 푸짐한 선물 써드리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빈손으로 편하게 들으러 와주세요. 저희가 양손 가득 선물 안겨드릴게요.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곳,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바로 여기. 특급 이벤트로 영수 청취율을 올량! 이름하여 올량데이.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직접 이 뽑기 통해서 선물도 뽑아드릴 거니까요.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어제 예리는 자기가 뽑기 운이 안 좋다고 했었다는데, 저는 저도 그닥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선물이니까 네, 뭐든 다 좋겠죠? 그럼 영수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9818님, 주연 언니, 두리안 어떻게 하다가 좋아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러비들이 1년 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두리안을 어떻게 좋아하게 됐을까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저는 그냥 먹어봤을 때 생각보다 그 향이 조금 특이하잖아요. 그 향에 비해 맛이 달고 고소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끼리 이제 발리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엄청 먹었죠. 다행히 저희 가족분들도 두리안을 다 좋아해가지고 엄청 먹고 왔습니다. 선물 뽑아드려죠. 맞아. 네, 이분께는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축하드려요. 네. 0175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인데요. 늦었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마음이 무겁네요. 아이린 씨는 데뷔 전에 불안감을 어떻게 달래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연습생을 19살 때 시작을 해가지고 24살에 데뷔를 했는데요. 저는 일단 노래와 춤을 배워야 한다는 그 생각이 가장 컸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연습에 정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감이 뭐 없었다고 할 순 없지만 있을 때마다 좀 더 같이 연습하는 친구들이랑 더 으쌰으쌰해서 더 열심히 같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분께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는 우와 백화점 상품권이에요. 오! 와 처음 나왔어요. 우와 대박. 오, 네, 0406님, 아이린님, 오늘 제 생일인데 경사 났어요. 저희 집 양이 쪼꼬가 새끼를 낳았거든요. 생일이 같은 악갱이 네 마리라니 너무 행복해요. 악갱이 네 마리 이름으로 레드벨벳, 이거 어떨까요? 그러면 이 애기들을 부를 때, 레아, 드야, 베라, 베사,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건가? 이 너무, 레아, 드야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예쁜 쪼꼬같이 예쁜 귀여운 이름으로 해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레아, 드야 이분께는 커피와 케이크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우다영님, 주말에 3, 4시간씩 한강에서 자전거 타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핀 벚꽃이랑 나무의 새싹들이 너무 예뻐요. 맞아요. 요즘에 벚꽃이 엄청 폈던데, 지금 한 5일 전? 일주일 전도 아니야. 그 정도 전까지만 해도, 아, 벚꽃이 필까? 언제 피지? 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 이게 한번 피니까 이제 금방 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벚꽃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고 있습니다. 우다영님께는 제가 또 나왔네요. 커피와 케이크 세트 드릴게요. 네,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문자 계속 보내주세요. 페다 엘리아스의 Loving You Girl. Loving you girl is such a lonely feeling. Whatever I say or do, I'll always be lost in you. When you told me forevermore, I must have been dreaming. This picture of you and me, or wasn't it meant to be? Jump into a cab on 59th Street. I said to the driver, make it right. I stare into the rain outside the window, 'cause I don't know. But I wish I knew, baby, where you are tonight. I miss you. Loving you, girl, is such a lonely feeling. Whatever I say or do, I'll always be lost in you. When you told me forevermore, I must have been dreaming. This picture of you and me, it wasn't it meant to be? We used to play house way out in Brooklyn, and in the middle of July we had a fight. Now I'm looking at this little tent on my pillow, and I don't know, but I wish I knew, baby, where you are tonight. Loving you, girl, is such a lonely feeling. Whatever I say or do, let me know I go anywhere. We could fly, fly, fly. when you told me forevermore, I must have been dreaming. This picture of you and me wasn't it meant to be?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영수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5407님, 오늘 일본 정규 앨범 발매 너무 축하해요. 와일드사이드 너무 중독돼서 계속 far away, far away, 타크크, 타크크 흥얼거리고 있어요. 91만 329번 더 듣고 잘게요 라고 하셨는데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정규 앨범 블룸이 발매되는 날이에요. 맞아요.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이분께 좋은 상품이 가야 될 텐데 과연 치약 세트 드릴게요. 축하드려요. 네, 하정아님. 오늘 남편이 운전하다가 사고 났었는데 오늘 차량 수리 견적이 나왔어요. 안 다쳐서 천만다행인데 수리비가 3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흑흑. 안 그래도 요즘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심란한데 사고까지 나고 수리비도 많이 나와서 완전 우울한 날입니다. 위로해 주세요. 하셨는데 와 아니 사고 났는데 그래도 정말 안 다치셔서 정말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정말 몸과 마음이 다치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정말 남편분도 너무 깜짝 놀라셨을 텐데 진짜 그래도 안 다쳐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분께는 제가 정말 좋은 게 나와야 될 텐데 떡볶이! 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떡볶이예요. 떡볶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다음 분은 2012님이에요. 요즘 단발병이 와서 고민입니다. 3년 동안 겨우 힘들게 길렀는데 자르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이겨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언니는 가끔 머리 확 자르고 싶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와, 저는 머리를 자르고 싶다는 생각보다 가끔 저는 앞머리를 잘라볼까? 이 기분 전환 겸 이제 앞머리를 잘라볼까라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와 이 머리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게 길렀는데 자르는 게 단발병이 왔어. 이겨내야 될까? 3년 동안 근데 겨우 길렀는데 너무 자르고 싶어. 저는 앞머리가 자르고 싶을 때 잘라버립니다. 자르세요. 네, 자르는 걸로 하고 네 이분께는 필터 샤워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샤워기. 네, 0825님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언젠가 언니 뒤에서 키보드를 연주하자는 목표 하나로 달리고 있는 실용음악 입시생인 고1이에요. 음악을 사랑하는 만큼 잘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잘 안 되더라고요. 부모님은 잘하는 걸 하라면서 많이 반대하시고요. 좋아하는 걸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잘하는 걸 해야 할까요? 저는 저의 얘기를 들려드리자면 저는 하고 싶은 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재미도 있고 그 느는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그런 거를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힘든 일이 와도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잘하는 거를 물론 잘하는 걸 하면 좋겠지만 저는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분께는 피자 드릴게요. 맛있는 피자 드세요.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5538님, 가족끼리 2년 만에 뷔페를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앞으로는 조금씩 좋은 곳을 다녀야겠어요.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애기들도 뭔가 놀이터에서 놀고 뛰어놀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애기들은 그런 거를 많이 하지 못해서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제발 애기들이 좋아하는 커피 케이크 세트 드릴게요. 애기들이 좋아하는 케이크, 어머님은 커피. 네, 이렇게 사연 만나보고 만나봤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밀리 킹의 Look at me now. Are you hearing about me? How you dealing without me? Hello. Did you keep all the records? Do they sound good without me? Mellow. Heard you got a new lady. Is she driving you crazy? Too bad. Did you keep the apartment? Does she like what we started? So glad. Did you hear about me? I got off the ground. I stood up when you left me, baby. Look at me now. Look at me now. Yeah. Did you hear about me? I'm making a name. 자기야, 골뱅이 통조림 사러 왔는데 어떤 걸 사지? 파란색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네. 골뱅이 무침 그렇게 좋아하면서 아직도 몰라? 40년 넘게 한우물만 파온 전문에서 제품을 사야지. 우리 집은 언제나 푸른 바닷빛 파란색 유동 골뱅이야. 아, 파란색 유동 골뱅이.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엔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비밀인데요. 저 박서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조강기차가 좋더라. 선열료가 좋더라. 친구는 오랜 친구 중하고 언제 어디서나 믿음직한 품질. 부탄가스는 역시 선연료. 국민연료 선연료. 영수마을 대장 왈람지가 장기 집권에 성공했 다람쥐. 역시 나에겐 상대가 안 되는구만. 최강 왈람지파 보조 핸섬. 완소들의 열렬한 지지로 나 왈람지가 또 선물 가득 들고 찾아왔지. 4월의 영스위트 선물을 저 웬디가 소개합니다. 잘 시킨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더블링 교환권, 엄마의 마음 마더스팜에서 수제 해피 그래놀라, 입소문 마스크 네오시스에서 라이온스 컬러 마스크, 온가족 건강 다비치팜에서 맛있는 콜라겐 시카티, 정형기술에서 귀 편한 이어프리 마스크, 잇몸 건강 위에 유니메드에서 유니덴탈 올케어 치약, 숲속의 공기를 담다 비토에서 숨쉬기 편한 비토 마스크, 세상의 모든 잼 안단잼에서 가벼운 저칼로리 잼 5종, 더마코스메틱 에르띠에서 에르띠 톤업 재생크림, 꿀잠자요 슬리핑 보틀에서 수면 아이템 슬리핑 보틀, 땀샘 폭발 부스터 다타스에서 유산소 부스터 다타스, 펫 헬스케어 비주 프렌드에서 영양 보충제 플랜 패키지, 웰커버 아이본 마스크에서 가볍고 완벽해진 마스크,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세트, 한국발모과학연구소에서 힐링무엔 천연탈모 샴푸, 기능성 화장품 천수윤에서 천수윤진 마스크팩, 무한리필 통큰갈비에서 식사이용권,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AJC 코스메틱에서 멀티밤 퍼펙션 엔젤 크림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가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의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영스트리트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아, 오늘 제가 너무 떨었던 것 같아요. 웬디도 첫 방송 때 이랬을까? 왠지도 이런 기분이었을까라는 생각에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보이는 라디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계속 처음에 꽤나 긴장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너무 잘하고 있는 게 있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견하고 장하다 웬디야. 장하다. 고생한다. 네. 내일은 AB6IX의 이대휘 씨가 스페셜 DJ로 영수를 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6454님, 수많은 도전과 노력 끝에 우리 곁에 와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주연 언니.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오늘 진행도 너무 잘하시네요. 언니가 엄청 뿌듯해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씁니다. 네, 저는 일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그때도 저와 쭉 함께해 주세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레이든 피처링 아이린의 The Only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6일 수요일 하루의 완성은 아이린과 함께. 안녕, BYE! 가끔씩은 그만 색이 변해가는 저 하늘을 볼 때 세상의 모든 게 잠관을 같은 모습일 순 없을까. 푸른 빛을 머금은 나뭇잎들은 어느 순간 계절을 따라 색을 점점 잃어가고 내 영원이란 약속도 다른 누군가에겐 금세 의미를 잃는데 the news.